이젠 잊었다고 나를 다독여 보아도 여전히 내 맘은 너만을 바라봐. 함께한 추억이 내 머리를 맴돌아도 더 이상 내 곁에 머물지 않겠지만 혹시 우연히 널 만나 내 마음 흔들린데도 보이지 않을게 그대로 사라져. 나는 사랑에 아프고 사랑에 다쳐도 다시 또 사랑하고 사랑이란 게 너무 아프다. 나 아직 그 마음 그대로 살아가.